내려 소리 없이 굳혔어 비바람이 떠나 창문을 열어요 물망울에 빛이 자취를 보아요 한동안은 머물 듯 그렇게 있겠지 흐느끼는 슬픔은 안개처럼 사라져도 지나간 추억 속에 빛나던 눈동자여 그 어느 날 사랑이 너마저 버릴 때 또 하나의 눈물이 빗물로 내리겠지 그대의 긴 밤 소리 없이 찾아와 외로움에 웃는 노인을 보아요 잃어버린 청춘이 아쉬운 듯 미소 짓네 지나간 추억 속에 빛나던 눈동자여 우리 둘도 그렇게 되겠지 빗소리가 눈물로 창밖을 내리겠지 빗소리가 눈물로